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제1본조선인 교직원 동맹 대표단 성원들이 9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조국에 도착한 다음 날 경의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으로 민족사적 대경사를 맞이한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선군 영장을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는 눈앞에 있다는 확신으로 가슴복 차오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총대가 약한 탓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로에 피눈물 나는 소름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이었고 우리 제1동포들의 비참한 처지였다고 하면서 편지는 조국 체류기간 눈부신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대표단 성원들은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전출 위인상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했으며 원수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 국민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특히 불법무법의 유엔 제재 교리를 전면 배격하는 공화국 정부 성명과 그에 화답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인민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보며 경의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시며 우리 총련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